올해 칸 영화제가 무산될지도 모른다. 이런 기사 제목을 보고 잠시 놀랐습니다. 프랑스 문화예술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의 실업수당 감축에 항의해서 영화제 지원 거부 및 영화제 점거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미 지난해 유럽 최대 연극 축제인 아비뇽 연극제도 무산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요, 꿈에서 확 깨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칸 영화제, 조금은 환상적인 이미지로 그려지는데요. 하지만 그 역시 하루 세 끼 밥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의 노동이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그 당연한 사실을 그 뉴스가 다시 깨닫게 해주네요. 영화와 밥, 그리고 우리 영화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 곡은요, 이 바람 소리까지 다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음악에 마음을 맡겼다가 바람 소리가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아, 올해 제 57회 칸의 영화제 5월 12일부터 열리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영화가 두 편이 경쟁 부문에 진출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그리고 올드보이.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중에서 The Last Watch 오늘 FM영화음악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참 그 요즘에 우리나라 영화가요 이렇게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가서 큰 상도 받아오고요. 또 천만 관객이다 그래가지고 정말 한마디로 대박난, 소위 대박난 이런 영화들도 있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모두가 이 환희를 다 기쁨을 다 함께 누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FM 영화 음악이 6개월 전에 시작할 때 그때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참 이거는 한 번에 고쳐지기는 힘든 부분인가 봐요. 그렇죠? 최근에 뭐 영화 잡지니 여러 군데에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영화계 스태프들의 그 어려움, 그래서 영화계를 떠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언제쯤이면 좀 구조적으로 그 안에 모든 시스템이 잘 정비가 돼서 물론 다 똑같이 균일하게 할 수 있으면 그거야말로 꿈 같고 이상이지만 그렇게 못해줘도 좀 합리적으로 그런 어떤 노동을 제대로 그 땀을 제대로 갚아주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요. 이 김민우 씨 좋은 영화를 만드는 게 꿈이라고 하셨죠. 좋은 영화 만드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청취자 김민우 씨 서울 연희 2동의 강형석 씨 듣고 계세요. 엄청난 이름을 가진 김우중 씨도 계시네요. 제가 아이디는 보지 않았는데 요즘엔 청취자분들의 아이디를 딱 보니까 라디오 키스란 아이디를 가진 분도 계세요. 장민희 씨, 송다은 씨 그리고 서울 번삼동의 정영현 선생님 무더니도 변하지 않는 21세기 학교에서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 있잖아요. 다음 곡 함께 들어볼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손재봉 씨, 신성균 씨, 김영철 씨, 오진경 씨, 이준호 씨, 또 이재근 씨와 차경태 씨, 송영란 씨, 이용훈 씨, 이대근 씨도... 이대근 씨도 신청을 해주셨어요. 영화 러브어페어 중에서 영화 음악 신청해 주셨는데 우리 이 곡 듣고 시네필 인터뷰 마지막 손님을 한번 만나보죠. 자, 들려드릴 곡은 I Will. 고속도로 중간에 엔진이 말썽이면 정말 아찔하죠. 대형 트럭의 엔진 관리, 셀틈이 없어야 합니다. 유지비, 엔진의 수명까지 생각한 엔진 오일. 세계적인 디젤 엔진 오일, 쉘로 관리하십시오. 셀틈 없는 디젤 엔진 오일, 쉘. 영화를 보면요, 왠지 그 영화를 만든 강동의 모습이 어렴풋하게 그려지기 마련입니다. 가슴 저려오는 멜로 영화를 만든 감독, 액션 영화의 감독, 막상 만나게 되면,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은 저런 영화 만들게 생겼어,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만큼 영화는 감독과 많이 닮아있는 매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분은 왠지 사기꾼 같은 기운이 묘무하고 건달 기운이 팍팍 느껴져야 할 것 같은데 영화와 참 다르게 생겼어요. 굉장히 귀염둥이처럼 생기셨거든요. 오늘 스냅핀 인터뷰의 주인공 바로 범죄의 재구성의 최동훈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이런 영화 안 만들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런 말씀 정말 많이 들으셨죠? 예. 근데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되셨어요?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들게 된 건데요. 네. 일단, 굉장히 반응들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평단에서 뿐만이 아니라 보통 평단에서만 반응이 좋으면 감독들의 뭐 표정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관객들로부터의 반응도 상당히 좋거든요. 축하드려요. 아니, 고맙습니다. 아유, 이렇게 예상하셨나요? 관객의 아니, 반응을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영화가 굉장히 어려운 영화일 거라고 생각들을 했었고, 네. 그 일반 관객들이 이 영화를 즐길 수 있을까? 그게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마 그 평단에서 좋아하는 이유랑 관객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뭐 각각 다 이유가 틀린 것 같긴 하지만. 네. 어차피 그게 다 한 영화 안에 있으니까. 그 지금은 계속 이렇게 복기 같은 걸 해요. 나중에 내가 이 영화를 어떻게 찍었지? 사람들이 왜 좋아하고 어떤 것에 반응을 보이지? 막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하면서 다니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나름대로 그 어떤 대답이 나왔나요? 사람들이 왜 이 영화를 좋아할까? 그러니까 평자들 말고 관객들이요. 관객들이요? 저는 이걸 코미디로 찍지 않았거든요. 네. 조금 웃기다 싶으면 조금씩 빼고 그랬어요. 편집할 때. 아, 실제로는 네. 그냥 그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의외로 많이 웃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네. 같이 웃으니까 또 재미있구나. 같이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제 그 관객들이 좋아하는 건 그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저는 사람들한테 이게 이야기 블록버스터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야기 양이 굉장히 많고. 맞아요. 그 우리가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막 엄청난 물량을 들여서 스펙타클을 찍지는 않지만 이야기라도 이렇게 많이 넣어서 계속 처음부터까지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기를 바랬으니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 블록버스터라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영화를 보고 나와서 즉시 들었던 즉각적인 인스턴트 감상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야, 시나리오 놀랐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야, 이렇게 많은 장면을 이 두 시간 안에 담아냈다니 굉장히 빠르다 영화가. 그리고 나서 든 생각은 가만히 따져보면 헐리우드의 그 일반 뭐 강도 혹은 사기 영화와 그리 다를 바는 없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생생하단 말이야. 한국적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시나리오가 탄탄해요. 시나리오를 직접 쓰셨죠? 네, 그래야만 돈을 더 이렇게 많이 벌 거죠. 그래야만 돈이 더, 가능하죠. 그렇죠. 남이 쓰는 것보다 제가 열심히 쓰는 게. 아니, 그만큼, 그, 감독님이 사실, 이 최동 감독께서, 굉장히 그 쓰고 싶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예, 사실 어느 매체에서 시나리오를 쓰게 된 그 과정을 쭉 제가 읽어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기당한 경험도 있으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사기인지 아닌지는 그 가릴 수가 없는 건데. 네. 왜냐하면 의도성이 없으면 사기가 아니거든요. 네. 제가 볼 때 의도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법정에서는 의도성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다 뭐 그랬. 썼죠. 그런데 이제 그 물론 살면서 수많은 일을 겪는데 그 일이 가장 가슴이 아팠죠. 많은 돈을 그 못 받았으니까. 네. 가슴 깊이 사무친 나머지. 그래서 글로 쓰시게 되셨나요? 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도움도 받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좀 모범생. 예. 세상 물정 잘 모르고 그래. 살다가 이걸 이제 책상에 앉아서만은 쓸 수 없으니까요. 그 사람들을 많이 만나러 다녔었고 그 이제 원하지 않게 뭐 경마장이나 뭐 남들 도박하는 데 가서 구경도 하고 그리고 그 본인들은 사기꾼이 아니라고 극구 우기지만 제가 네. 볼 땐 사기꾼 같은 아저씨들하고 술 먹고 뭐 얘기하고 네. 뭐 그러면서 그 현장 조사를 많이 했었어요. 예. 그 현장 조사를 많이 해서 그런지 그 일종의 사기꾼들의 전문 용어 같은 것들이 예. 그래 그것이 바로 헐리우드 영화와 다른 생생함을 전해주는 것 같아요. 뭐 몽타주라든지 뭐 네. 접시 돌리기, 뭐 산소호흡기, 뭐 수술한다, 뭐 이런 내용들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시금 그 대사들이 떠오르시겠지만 뭐 보시지 못한 분들은 뭐 가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하여튼간에 그런 것들을 그 취재 과정에서 그러니까 얻어내신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시나리오를 직접 쓰셨는데 영화화 되진 않았지만 예전에도 시나리오를 두 편이나 쓰고 작가로 먼저 영화에 발을 영화계에 발을 디디셨죠. 네, 그 이제 연출부 생활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편의 각색과 한 편의 그 초고를 써준 적이 있는데 네. 둘 다 작품은 안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다시 제가 아까 드리려고 했던 그 질문 다시 드릴게요. 뭐냐면 영화를 보고 나서 들었던 인스턴트 감상 중에 하나가 굉장히 빠르다.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장면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 편집에 참 굉장히 그 손쉽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네. 뭐 뭐냐면 편집의 기본 원칙은 무조건 얘기를 더 쉽게 편집한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굉장히 빠르게 편집하자. 예. 이미 관객들의 눈은 높아졌기 때문에 네. 아무리 빠르게 편집해도 그 이제 불만족스러울 정도인데 좀 무조건 빠른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템포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편집 기사랑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아주 괜찮은 편집 기사를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 편집 과정에서만 이 영화가 빠르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영화를 보면 분할 화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씬 바이 씬처럼 한 장면 안에 현재 지금 그게 말이지 하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그 과거의 얘기가 곧장 치고 들어오는 그 두 장면이 한꺼번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씬 같은 걸 보면서 영화를 만들 때부터 찍을 때부터 그거는 기획하지 않으면 그렇게 편집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예. 어떤 생각으로 그런 장면들을 그 어떤 생각이었냐면요. 네. 그게 이제 예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그 정말로 헐리우드 영화가 훌륭했던 시절이 있었고 네. 80년대 들어서 약간 이상해지긴 했지만 그때들 그 썼던 그 영화 기법 같은 건데 지금 보면 굉장히 유치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의 그 스타일들을 지금에 와서 다시 재현을 하게 되면 굉장히 야릇한 느낌이 들어요. 네. 좀 복고적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더 새롭기도 하고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계속 이런 걸 많이 쓰자 뭐 그런 생각으로. 그렇군요. 사실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그러니까 첫 장면에서부터 저는 그 70년대 그 미국 영화들을 떠올렸거든요. 네, 네. 뭐 프렌치 커넥션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스타스퀘어 허치에서 본 것 같은 장면들. 블리트도 그렇고요. 네. 예. 뭐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영화의 톤도 그렇고 영화의 톤도 그냥 제 톤을 간 것이 아니라 약간 톤을 다운 시켜서 색보정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네. 들더라고요. 조금 어둡고 약간 칙칙하게. 예. 예.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죠. 물론. 네. 어떤 효과를 누리셨나요? 그러니까 범죄자 구성은 심파가 아니거든요. 얘기 네. 전체가 굉장히 쿨해요. 그래서 네. 아까 오면서도 얘기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바짝 구워서 썼을까 뭐 그러니까 좀 쿨하고 드라이하게 보여지길 원했거든요. 네. 감정도 좀 많이 개입되지 않고 네. 관객은 멀리 떨어져서 그저 영화를 쭉 처음부터까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그 감정동화를 당하지 않고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스타일 자체도 조금 더 드라이하게 가길 바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화면 자체가 플랫해 보이지 않고 네. 그 약간은 평범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더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얘기하기가 좀 어렵네요. 네. 자, 그러면요. 우리 음악을 듣고 한 곡 듣고 나서 그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풀어내도록 하죠. 범죄의 재구성의 메인 타이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영화 범죄의 재구성 메인 타이틀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네필 인터뷰 범죄의 재구성 최동훈 감독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음악 들어봤어요. 음악을 누가 맡았죠? 한재광 감독이라고요. 예. 많이 했어요. 뭐 그 장진 감독의 영화들을 다 하고 피도눈물도 없이도 하고 실미도도 하고. 음악은 마음에 드세요? 아, 저 이런 음악 좋아합니다. 네, 정말 전형적인 우리 그 네. 범죄 영화나 네. 거기서 스릴러에서 나올 듯한 맞아요. 네. 네, 그런 음악인데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그 원래 쓰고 싶었던 음악이 또 있었던 걸 들었어요. 예. 그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런 얘기? 제가 이렇게 정보원이 좀 많거든요. 그 이제 음악 쓰고 싶은 게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내 놀다가 오래간만에 데뷔해서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음악을 이제 그 이태리 깐초네였거든요. 네. 그리고 아마도 60, 한 뭐 3, 4년쯤에 이태리에서 그 영화 음악으로 쓰여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들으면서 시나리오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악을 제가 20개월 동안 들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영화 찍었으니 이 음악을 쓰자 그랬는데 세상에 그게 그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국제 미아예요. 아, 세상에. 그러니까 한 5, 6년 전만 같았으면 그냥 쓰면 되는데 또 그렇게 쓸 수가 없죠.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뭐 과감하게 포기하고 대신 또 한재훈 감독이 다시 품을 팔아서 또 오리지널 스코어를 한 곡을 더 만드셨죠. 네, 그 깐소네가 들어갔다면 그야말로 최 감독의 그 생각이나 그 네. 느낌이 좀 더 잘 표현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굉장히 아쉽죠. 아, 예. 무슨 곡이었죠? 그게? 그게 Trust Me라는 그러니까 영어 제목은 Trust Me고요. 노래 제목이 Trust Me일 네. 거예요. 우리는 들을 수 있나요? 아, 우리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네. 영화 안에 네. 삽입이 됐었었거든요. 태양의 유혹이라는 영화 안에.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 나누다가 조금 이따 한번 들어볼까요? 아, 좋죠. 아, 그냥 이 김에 들어보죠. 먼저 듣고 그리고 이야기 나눌까요? 아, 좋습니다. 자, 되게 좋은 노래예요. 아, 그러니까 범죄의 재구성을 미리 보신 분들이라면 바로 감독이 이 음악을 쓰고 싶었다. 이 느낌으로 영화를 만들었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세요. 곡이었습니다. 니코 피덴코가 불렀고요. 아, 제가 좀 전에 태양의 유혹이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미켈란젤로 안토니오 감독의 정사에 삽입된 곡이었어요. 자, 오늘 시네필 인터뷰 최동훈 감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재구성에 원래 쓰고 싶었던 음악 바로 이 음악이었습니다. 들어보니까 기분 좋으시죠? 아, 좀 안타까운데요. 이 막 나빠지려고 이거 썼으면 정말 영화가 더 좋아졌을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영화 보면서 보컬, 그러니까 노래가 안 나와서 정말 이렇게 강렬한 노래 하나 정도 딱 들어왔으면 정말 뭔가 좀 더 강렬하지 뭐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자, 제가 아까 전에 영화를 딱 보고 나서 그 느낌이 70년대 미국 범죄 영화 같을 많이 네. 그 참조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참조한 영화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70년대 할리우드 영화에 대한 팬이에요. 네. 그런데 당시에 있었던 70년대 영화들이 대부분 이렇게 마초들이 나와서 아슬렁아슬렁거리면서 괜히 사람 쏴죽이고 뭐 이런 영화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놀라운 거는 당시에 그 카 추적 신이 지금보다 그렇죠. 훨씬 더 좋아요. 예. 그러니까 뭐 블리트나 아까 말했던 그 프렌치 커넥션 같은 것의 카추적 신은 그 아주 자세하고 그렇다고 굉장히 현란하지도 않아요. 네. 아주 멀리서 잡았는데 굉장히 또 긴박하고 그래요. 예, 정직하게 찍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이제 생각을 했죠. 야, 이게 내가 카추적 신을 찍어야 되는데 돈은 한 1,400만 원밖에 안 준다고 그러고 차를 한 200만 원 차를 몇 대를 사서 부실까. 그런데 어떻게 찍어도 헐리우드 영화를 능가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예 더 옛날처럼 찍자. 조금 네. 길게 그리고 그 길의 모습을 좀 더 많이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게 다 70년대 헐리우드 영화의 그 카 추적신을 보면서 그러니까 조금 더 저렇게 정직하게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뭐 그 외에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얘기를 드라이하게 끌고 가는 것도 역시 70년대 헐리우드 영화처럼 네. 한 거고 이제 그 당시에 나왔던 그 미국의 뭐 삼류 소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펄픽션이라고 네. 하는 것들 네.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러세요? 네. 제가 어디선가 그 흔히들 영화가 자극하려는 휴머니즘이나 센티멘털리즘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인터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오도된 건데. 그래요? 왜 안 좋아하겠어요, 저도. 사람인데. 왜냐면 지금 굉장히 드라이한 부분, 막 이런 것을 강조하시길래. 그, 이 작품에 한해서. 그니까 이 텍스트, 그니까, 텍스트.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 작품에 한해서 그런 그, 뉘앙스를 계속 가져가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고요. 네. 다른 얘기라면 또. 그렇군요. 또 어디선가는 한국 영화를 보면서 싫어했던 것들은 피해가려고 애썼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무엇이 싫으셨나요? 한국 영화 보면서? 인물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 음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앉아서 그냥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 앉으면 끝이에요, 한국 영화는. 아. 소파에 앉아서 얘기하고. 아.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예. 그러고 보니까 그 범죄 재구성에서는 인물들이 여럿이 모여가지고 대화를 할 때도 인물이 안 움직이면 카메라가 움직이고 네. 카메라가 있으면 인물들이 움직이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사람들은 다 움직이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뒤척뒤척하면서 얘기하고 예. 뭐 가끔 화장실도 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동선을 잡아가려고 애를 썼었고 그 화면이 이제 좀 깊이감이 없이 그냥 찍는 것들이 싫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흰 벽에 그냥 앞에 서서 둘이 또 얘기하다가 얘기 끝나면 사라지고 그래서 공간도 계속 뒤에 복도 같은 걸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인물을 움직이고 플랫해 보이지 않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고요. 그냥 어정쩡한 투샷, 그러니까 사람 두 명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좀 피하고. 그랬군요. 자, 이 범죄의 재구성에 최동훈 감독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 감독의 그 연출에 대해서 지금 쭉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나서 또 한번 감탄하게 된 것은 배우들의 연기가 심포니 같거든요. 굉장히 그 조화롭습니다. 그래서 배우들의 연기가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그 김 선생 역을 했던 백윤식 씨의 연기야말로 뭐 누구나 다 감탄할 만한 그런 연기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외에도 뭐 염정아 씨, 1인 2역을 한 박신양 씨, 뭐 이문식 씨, 조연급들 조연이라고 하긴 그렇죠. 이 영화 속에서는 다 주연인 셈인데 아주 뛰어난 연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배우들의 연기 이야기를 조금 해보죠. 일단 백윤식 씨. 그 영화를 찍는 과정에서 그 백윤식 씨가 뭐 최동훈 감독보다 연배도 많이 저희 아버지랑 같은 예. 연배세요. 연배도 높으실 뿐만이 아니라 자기 의견도 강하셔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뭐 수정도 요구하시고 뭐 이랬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나리오를 제가 능력이 없어서 17번을 고쳤었거든요. 근데 백 선생님이 이제 어느 날 뭔가에 격분한 듯한 목소리로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어요. 네. 14고, 15, 16, 17고를 이렇게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최 감독, 이게 14고가 난 제일 좋은데, 왜 가면서 조금씩, 나 이 대사 안 하고 싶은데, 이제 빼달라고 네. 그러시는 거니까, 네. 그거는 그 백윤식 선생이 자신의 캐릭터를 아주 정확하게 잡아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 선생님이랑 앉아서 계속 그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얘기하고 그러면서 백 선생님이 빼달려고 했던 그 대사가 정말 제가 생각해도 없어야 될 대사 같은 그 사족 같은 거 시나리오를 계속 수정하다 보면 네. 안타까운 나머지 하나씩 붙이게 되는 거 되게 재밌었어요. 백 선생님이랑 그렇게 얘기하고 다른 배우들은 그러한 요구는 없었나요? 모든 배우들이 다 그런 요구를 하죠. 예. 그런데 그 백윤식 씨, 그 백윤식이라는 배우로부터 어떤 것을 뽑아내고 싶으셨어요? 아, 백 선생님이랑 이제 얘기를 했는데 히치에 나오는 로버트 드니로나 알파치노처럼 그 연기 톤은 잡아가자 뭐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게 네. 뭐냐면 그들은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네. 쳐다보고 말도 조근조근하고 네. 격분할 때만 격분하는 뭐 그런 무게 좀, 무게감이 있는 거죠. 자존심. 네. 네. 그 연기 자체가 어떤 자존심이 있는 연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백 선생님이 또 실제로 접하면 굉장히 그 우스갯소리도 많이 하시고 유머 감각이 있으시거든요. 백 선생님은 저렇게 멋있게 하시고 나는 백 선생님의 틈을 노려서 어떻게 하면 한 번씩 망가뜨릴까. 왜냐하면 그 김 선생이라는 인물 자체가 본인이 막 인류의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알고 보면 되게 삼류 인생이거든요. 네. 그 이제 가끔씩 삼류의 본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 선생님한테 욕 한마디 하시죠. 이러면 욕할 때 너무 재밌어요. 네. 본인은 절대 안 웃으시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그 백윤식 선생님이 잡았던 김 선생 캐릭터를 저는 가끔씩 균질을 내고 뭐 그런 것 정도. 그랬군요. 그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재밌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 구로동 샤론스톤 이야기도 해보죠. 염정아 씨. 보통 이 범죄 영화의 장르 이런 데에서 여자 하나가 나오면 특히나 염정아가 처음에 나왔던 모습 매혹적인 그 요부의 이미지인데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가질 않아요. 그렇죠. 예, 아주 전형적인 소위 말하는 그 파무파탄은 아니거든요. 네. 예. 그 이제 뭐 옛날에 갱스터 영화들에 보면 나오잖아요. 네. 하드보일드 영화에 보면 예쁜 척하고 찾아와가지고 네. 일을 다 꼬이게 만들어놓고 그 남자를 치명적인 상태에 몰고 가는. 근데 이제 그게 벌써 40년대의 이야기이고 이제 그런 캐릭터가 나오면 되게 식상해요. 네, 사실. 뭐 근데 이제 그 염정아 씨가 연기했던 구로동 샤론스톤은 파무파탈인 척하죠 본인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나 좀 파무파탈인 것 같지 않아요라고 하지만 그 역시 그러니까 그녀 역시 속은 뭐 좀 사기꾼이고 근데 문제는 그녀의 수가 관객들에게 뻔히 읽히죠. 네. 그러면서 그 관객보다 조금 더 늦게 행보를 하면서 즐거움을 주는 역할인 것 같아요. 네, 전형성에서 조금 벗어나서 허점이 참 많은 여자. 자,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나요? 네,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 박신양 씨. 네, 그 박신양 씨에 대한 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이제 박신양 씨가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네. 그 1인 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그 얼굴에 특수분장을 하는 거 이제 그게 5시간이 걸리는데 네. 그런 육체적인 고통 말고도 네. 형과 동생의 성격차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일관되게 두 가지의 성격을 유지하고 네. 뭐 그러려고 고민 많이 했죠 박신양 씨는. 네. 그리고 이 박신양 씨가 처음부터 1인 2역이라는 역을 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아예 이렇게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랄까 그러니까 머리 싸움을 하자 뭐 이런 식의 긴장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효과를 누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전이 있는 영화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그것은 반전이 아니고 폭로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반전이었다면 그 형과 동생의 관계를 영화의 마지막쯤에 놨겠죠. 네. 그리고 더 많이 숨기고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텐데 점점 앞으로 막 당겨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화의 한 4분의 3 지점까지 이렇게 앞으로 당겨놓은 건데 네. 그리고 어차피 그 박신양 씨는 전 국민이 얼굴을 다 아는데 네. 아무리 우리가 막 코도 높이고 이마도 높이고 그래봤자 다 박신양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도 이 영화를 봤을 때 재미있게 만들자. 뭐 그런 어차피 다 알 거야 뭐 이러면서 만들었죠. 그러니까 흔히들 오해하는 게 이게 반전에 대한 영화라고 하는데 반전은 뭐 그다지 뭐랄까 막 이렇게 새롭거나 그렇진 않다라고 그렇죠. 많은 네. 그런 반응들이 있는데 그것은 감독이 처음부터 의도하신 부분이군요. 만약 그렇죠. 반전이 있는 영화를 찍으려고 했다면 딴 걸 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음악을 한 곡을 듣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죠. 범죄의 재구성 중에서 당좌 수표 카피 작업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네, 범죄의 재구성 중에서 당좌 수표 카피 작업 들어갔습니다. 오늘 스냅핀 인터뷰, 이 범죄의 재구성의 감독 최동훈 감독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첫 작품으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받고 계세요. 이 혹시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신인 감독으로서 그 관객 반응이 어떤지 알기 위해서 극장에 이렇게 몰래 들어가서 한번 시사회 때 몰래 들어가서 보죠. 시사회요? 네. 시사회는 뭐 기자시사 말고 일반 시사 같은 경우요? 네, 일반 시사. 그때 예감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면 막 아파요. 막 어깨에 막 힘, 괜히 막 들썩들썩하다가 나 왜 저걸 그렇게 찍었지? 그런 후회 많이 들고. 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영화 끝나고 나오는 관객들 옆으로 그냥 수능 배회하면서 뭐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듣고 다니고 그러죠. 예. 근데 영화 보면서 그렇게 내가 왜 저걸 이렇게 찍었지? 그게 가장 아쉬웠던 게 어떤 거였어요? 그 거의 한 반절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아 저기서 조금 더 저렇게 하는 거. 뭐 모든 게 다 눈에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띄는데. 네. 그럼 어쩔 수 없죠. 찍을 때 최선을 다한 거니까 뭐. 네. 어떻게 영화 감독의 길을 접어들게 되었을까? 그게 상당히 궁금해요. 사실 굉장히 독특한 이력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보습 학원에 그 국어 강사도 하셨어요. 예, 네. 원래 전공은 국문과셨고 이후에 그 영화 아카데미 98년에 들어가셨고 그걸로 알고 있는데 보습학원 국어 강사의 그 경험이 도움이 되나요? 아니요, 전혀 도움 안 되죠. 아, 그래요? 그거는 예. 대학을 졸업하고 네. 그 아르바이트를 했어야만 되니까 네. 계속 그 부모님 신세를 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했던 거고 그 재밌게 했어요. 애들하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저는. 네. 그러니까 문학도 그러니까 대학 전공을 문학을 선택을 했다면 문학도였을 테인데 어떻게 해서 영화에 빠지게 되셨나요? 그게 참 얘기하기 힘든데 아니 왜냐면 너무 간단해서 영화가 더 좋고. 네. 그 아 물론 소설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소설을 쓴다는 것과 영화를 만든다는 것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성격이 영화를 만드는 게 더 맞고 소설을 네. 쓰는 사람들은 몸 망쳐가면서 3일씩 그 책상 앞에 앉아서 써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제가 엉덩이가 좀 가볍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국문과를 나온 것은 영화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네. 어떤 면에서요? 뭐 이야기를 만들 때.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과연 옳은지 그른지를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이제 그럴 때 그 열심히 책을 받은 것들은 도움이 되는 거죠. 아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더 드라마틱해질 거야라고 판단할 때 그 쌓였던 아, 내공 아직은 내공이 깊지 않지만 하여튼 국문과를 나온 것이 어느 정도 내공이 받쳐주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범죄의 재구성 영화를 준비하면서 사람이 변했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어떻게 변하신 거예요? 예전에 이제 이런 데 나오면 말을 못 하고 수줍게.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제가 말을 너무 적게 하는 거 아닐까? 막 이런 고민이 들 정도로. 네. 어떤 게 그렇게 변화의 계기로 작용을 했나요? 사람들은 제가 사기꾼을 만나고 다녀서 그런 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네. 오해고. 그러니까 영화로 한 작품을 찍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과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그 사회적 지평이 넓어진 거죠. 제가. 어떤 벽을 깨고 나오셨군요. 아, 그렇죠. 네. 이런 자신의 변화가 마음에 드세요? 네, 저는 언제나 30대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분이세요? 이런 질문. 예, 왜냐면요. 이 신인 감독으로서 감독을 대하면서 또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떤 사람일까 전 그것을 스스로의 입으로 들어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적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적이려고 노력하는 이 최동훈 감독 영화 한 편을 찍으면서 네. 이렇게 사람이 변했다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앞으로 영화를 만들면서 계속 변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조금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직업이더라고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계속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는 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단편 영화를 만들 땐 굉장히 쉬웠어요. 뭐 친구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니까 야, 너 막 이것도 못 해주니? 막 이렇게 우기면 해주거든요. 알았어, 네. 나 해줄게. 이러면서 촬영을 하는데. 그 충무로에서 영화를 찍는다는 건 모두를 다 설득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가면 뭐 쉬워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변한다는 건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을 계속 더 한 단계씩 발전시켜 나가는 좋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도 사람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설득해서 만들고 싶은 영화 어떤 영화들인가요? 아, 저는 재밌는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네. 그 범죄 재구성을 만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결국은 영화가 사람의 희노애락을 얘기하는 거구나. 뭐 그런 네. 조금의 깨우침. 그래서 좀,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방법,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를 많이 느끼는데, 조금 더 핫한 얘기를 해보려고요. 좀 더 뜨겁게요. 네. 다가간다고요? 네.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 역시 또 나쁜 놈들 얘기죠. 아, 다음 작품이 뭐 또 은행 강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얼핏 어디서 들었는데요. 네, 그들은 이제 은행에는 안 들어가고 은행 앞에서 네. 사람들을 납치해서 실제 있었던 사건이죠. 네, 1974년도 7월 25일 날 죽었어요. 이종대와 문도석이라는 두 명의 그 칼빈 소총 은행 강도죠. 네. 그런데 자기 가족과 함께 그 동반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들이 이제 범법자이고 시대가 또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아, 가족을 죽였다는 건 너무 슬프고 네. 지금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솔직히 가슴이 아파서 취재하기가 조금 뭐 그럴 정도로 굉장히 비참한 사건이에요. 네. 자, 그 영화는 어떻게 나오게 될까 굉장히 궁금하고 저도 역시 궁금해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아, 이렇게 영화의 길에 발을 담그고 몸을 담그게 된 계기라고나 할까? 그런 게 뭐 특별히 있나요? 아니면 그냥 나도 모르게 물에 잠기듯? 그렇죠. 물에 잠기듯 온 건데.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거 보면. 네. 그 줄리엣이 일부러 이제 신부랑 짜고 일부러 죽은 척하고 로미오에게 소식을 알리려고 신부가 수사를 보내요. 네. 당나귀를 타고 가는 수사가 나오거든요. 네. 프랑코 제페렐리 감독의 로미오와 줄리엣인데. 근데 그 수사가 가면서 막 포도주를 마셔요. 알코올 중독이 있는 사람인데 결국은 로미오한테 늦게 가서 로미오가 그 신부와 짠 그걸 듣지 못하고 가서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중학교 때 그 영화를 보고 막 잠을 못 자겠어요. 그 수사가 너무 미워서. 알코올 중독 수사가. 네. 이제 이런 게 저를 영화 감독이 되게 하는 밑거름이었죠. 이게 쑥 빠져서. 네.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존경하는 영화 감독 있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좀 들어보죠. 알란 제이 파큘라도 좋아하고. 네. 시디니 루멧도 좋아하고. 네. 클린트 이스트우드도 감독으로서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군요. 많은데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여기 네. 있으니까. 자, 앞으로 어떤 영화인으로 불리고 싶으세요? 야, 쟤는 어떻게 영화를 계속하지? 뭐 이런. 그러니까 계속 끝까지 하고 싶다는. 예. 그러니까 많이 찍다 보면 걸작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그 드라마가 좋고 완성도가 있는 영화들을 계속 찍었으면 좋겠어요. 예. 자, 오늘 범죄의 재구성으로 화려하게 한국 영화계에 등장한 최동훈 감독과 시네피 인터뷰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최동훈 감독이 좋아하는 영화 음악을 들으면서 인사를 나누고 싶은데요. 어떤 영화 음악 들어볼까요? 저는 필라델피아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예. 조나단 드미가 만들었던 네. 거기 나오는 영화 음악 모두 다 좋죠. 근데 그 마리아 칼라스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네. 제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 맘마 모르텐데 그 오페라 제목이 뭐죠? 아. 네, 저기 지금 방금 우리 권영 씨가 이야기해 줬어요. 안드레아스 세니에르랍니다. 자, 이 안드레아스 세니에르 중에서 라 맘마 모르타 들으면서 이제 최동훈 감독과는 인사를 나눌 텐데 사실 이 신인 감독에게 최고의 그 칭찬은 너 걸작 만들었다가 아니라 앞으로가 기대가 된다, 제목이다 이런 말이 아닐까 싶어요. 그 최동훈 감독께는. 그런 칭찬을 해드리면서 오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최동훈 감독이 듣고 싶어하는 바로 그 곡 들어보죠. 라 맘마 모르타. 이 곡과 함께 저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Io son vivere